관 꾸미개, 공주 무령왕릉 출토, 백제 6세기. 무령왕릉은 내부에서 지석이 발견돼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삼국시대의 유일한 무덤이다. 무덤의 구조는 널길과 널방을 갖춘 아치형 벽돌 무덤으로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무덤 내부에서 금으로 만든 관 꾸미개, 금동 신발, 글씨가 새겨진 팔찌 등이 출토됐고 이 가운데 17점이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 고구려 신라와는 또 다른 백제 미술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왕과 왕비의 머리 부분에서 관 꾸미개가 각각 두 점씩 쌍을 이루어 출토됐는데 이 유물은 왕비의 머리 부분에서 출토된 것이다. 얇은 금판에 인동 당초 무늬와 불꽃 무늬를 맞세김했는데 이는 불교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왕의 관식과 달리 문양이 좌우 대칭이며 달개가 달려있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중앙에는 7장의 연꽃잎으로 장식된 대좌 위에 활짝 빈 꽃을 꽂은 화병이 올려져 있다.